세상에 멍살이 그 부정하게 커버린 걸칫거리 outsider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minor 넌 바랬지 넓은 턱에 휘환한 빛 조명이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too quiet